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나는 알 수 없는 걸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So lonely 나는 알 수 없는 걸

더 그리워.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

줄 알